감정은 적이 아닙니다. 억누르지 않아도 흘러가도록 허락해도 괜찮습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과 나란히 앉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에는 어떤 감정이 머물고 있나요? 혹시 화가 나 있나요? 슬픔이 밀려오고 있나요? 아니면 불안하거나 두려운 마음이 드나요? 그런 감정들을 느끼는 자신이 부끄럽거나 이런 감정을 빨리 없애버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은 그런 생각들을 내려놓고 감정과 새로운 관계를 맺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감정을 적으로 여기지 않고 친구로 받아들이는 방법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감정은 당신을 해치지 않습니다. 감정은 단지 내면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이에요. 마치 날씨가 변하는 것처럼 말이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든 그것도 괜찮습니다. 이 시간 동안 당신의 모든 감정이 환영받을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감정에 대해 잘못된 메시지들을 많이 들으며 자랐어요. 울면 안 돼, 화내면 안 돼, 남자는 슬퍼하면 안 돼, 여자는 화내면 안 돼, 와 같은 말들이요. 이런 메시지들 때문에 우리는 감정을 나쁜 것, 통제해야 할 것, 숨겨야 할 것으로 여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과 싸우려 하고 빨리 없애버리려고 애써왔죠. 하지만 감정은 정말 우리의 적일까요? 감정을 다시 생각해보세요. 화는 우리의 경계가 침범당했을 때 알려주는 신호예요. 지금 이 상황이 옳지 않다, 나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해주는 거죠. 슬픔은 우리가 잃은 것이 소중했다는 것을 알려줘요. 사랑했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두려움은 위험을 감지하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려는 시스템이에요. 기쁨은 좋은 일들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해주고 그 순간들을 기억에 새기게 해줘요. 이렇게 보면 감정은 우리를 해치려는 적이 아니라 우리를 돕고 보호하려는 친구예요. 때로는 불편할 수 있지만 그 불편함조차 우리에게 중요한 정보를 전달해주는 거예요. 감정을 억누르고 피하려고 할 때 우리는 소중한 정보들을 놓치게 돼요. 마치 화재경보기 소리가 시끄럽다고 해서 경보기를 꺼버리는 것과 같아요. 소리는 사라지지만 진짜 문제는 해결되지 않죠. 오늘부터는 감정을 적으로 여기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지금 내 감정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걸까? 이런 호기심으로 감정을 바라볼 때 감정은 더 이상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지혜로운 안내자가 될 거예요. 감정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감정은 당신의 일부이고 당신을 돕기 위해 존재하는 소중한 시스템입니다. 감정을 드러내면 안 돼. 참아야 해. 감정에 휘둘리면 약한 거야 라는 생각으로 감정을 계속 억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억누른 감정은 사라지지 않아요. 마치 물속에 공을 억누르고 있는 것과 같아요. 힘을 주는 동안에는 가라앉아 있지만 순간이라도 힘을 놓으면 더 강하게 위로 튀어올라요. 억압된 감정들은 우리 몸 곳곳에 저장되어요. 어깨의 긴장, 목의 뻣뻣함, 위장의 불편함, 두통, 불면증. 이런 신체 증상들 중 많은 것들이 억누른 감정들과 관련이 있어요.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억누른 감정들은 우울감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유 없는 불안감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어떤 상황에서 갑자기 폭발하기도 하고 무기력감이나 공허함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더 중요한 건 특정 감정을 억누르려고 하면 다른 긍정적인 감정들도 함께 둔해진다는 거예요. 슬픔을 느끼지 않으려고 하면 기쁨도 제대로 느끼기 어려워져요. 화를 억누르면 열정도 함께 사라져요. 반대로 감정을 자연스럽게 느끼고 받아들일 때는 어떨까요? 감정이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마치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감정도 느껴지고 인정받고 표현되면 자연스럽게 변화하고 흘러가요. 억누르지 않으면 의외로 빨리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몸도 편해져요. 감정을 억누르느라 써야 했던 에너지가 절약되니까 몸의 긴장이 풀리고 더 편안해져요. 정신적으로도 더 건강해져요.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자신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도 늘어나요. 가장 중요한 건 감정의 전체 스펙트럼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슬픔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사람이 기쁨도 온전히 느낄 수 있어요.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강한 것이 아니에요.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진짜 용기 있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감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감정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첫 번째는 감정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아, 지금 내가 화가 나고 있구나. 지금 슬픔을 느끼고 있구나. 불안한 마음이 들고 있구나 라고 인정해 주세요.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 주세요. 두 번째는 감정에게 공간을 내어주는 것이에요. 감정을 밀어내려 하지 말고 마음 한편에 자리를 내어주세요. 너도 여기 있어도 괜찮아 라고 말해주세요. 마치 손님을 맞이하듯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 감정과 대화해보는 것이에요. 왜 지금 화가 나는 걸까? 이 슬픔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는 걸까? 라고 물어보세요. 감정 뒤에 숨어있는 메시지를 들어보려고 노력해보세요. 네 번째는 감정을 몸으로 느껴보는 것이에요. 화가 날 때는 어느 부분이 뜨거워지나요? 슬플 때는 가슴 어디가 먹먹해지나요? 감정을 머리로만 이해하지 말고 몸의 감각으로도 경험해보세요. 다섯 번째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으면서도 함께 있는 것이에요. 감정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감정에 완전히 지배당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마치 날씨를 관찰하듯이 감정을 관찰하고 함께 있으면서도 한 발짝 떨어진 곳에서 바라볼 수 있어요. 여섯 번째는 감정이 변화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강한 감정도 영원하지 않아요. 구름이 지나가듯이 감정도 느껴지고 인정받으면 자연스럽게 변화하고 흘러가요. 이런 식으로 감정과 함께 있을 때 감정은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이해하게 도와주는 친구가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 오랫동안 감정과 싸워왔으니까요. 하지만 연습할수록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각각의 감정들과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화날 때, 화는 보통 우리의 경계나 가치가 침범당했을 때 일어나요. 화가 날 때는 무엇이 나를 화나게 했을까?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를 물어보세요. 화는 때로 우리에게 아니오라고 말할 용기를 줘요. 화를 인정하되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표현해보세요. 슬플 때, 슬픔은 상실과 관련이 있어요. 무언가 소중한 것을 잃었거나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느껴져요. 슬픔을 느낄 때는 무엇을 잃은 것 같은가? 무엇이 나에게 소중했을까를 생각해보세요. 슬픔은 우리가 사랑할 줄 안다는 증거예요. 울고 싶으면 우세요. 눈물은 마음을 정화시키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두려울 때, 두려움은 미지의 것이나 위험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두려울 때는 무엇이 두려운가? 이 두려움이 합리적인가? 내가 어떤 도움이 필요한가? 를 물어보세요. 두려움을 인정하면서도 두려움이 나를 완전히 멈추게 하지 않도록 작은 한 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불안할 때. 불안은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나와요. 불안할 때는 현재 순간으로 돌아오는 연습을 해보세요. 깊게 숨을 쉬고 지금 여기에 집중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나는 안전한가? 를 물어보세요. 대부분의 불안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이에요. 기쁠 때 기쁨도 온전히 느껴보세요. 기쁨을 억누르거나 이런 기쁨이 언제까지 갈까? 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기쁜 순간을 충분히 만끽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기쁨은 우리에게 삶의 의미와 활력을 줘요. 외로울 때, 외로움은 연결에 대한 갈망이에요. 외로울 때는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것이 다르다는 걸 기억해주세요. 때로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외로움을 느낄 수 있어요. 진정한 연결, 자신과의 연결부터 시작해보세요. 모든 감정이 소중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 메시지를 듣고 이해할 때 감정은 우리의 가장 좋은 선생님이 됩니다. 감정을 받아들이며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삶을 더 풍부하게 경험한다는 뜻이에요. 감정의 전체 스펙트럼을 경험할 수 있게 되면 삶이 흑백이 아닌 총천연색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슬픔도, 기쁨도, 화도, 사랑도 모두 더 깊이 느낄 수 있게 돼요. 또한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감정은 우리 내면의 나침반과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지 관찰하다 보면 자신이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알 수 있게 돼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더 진실해져요.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감정도 더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어요.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는 관계는 더 깊고 의미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감정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더 용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감정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삶의 도전들도 더 용감하게 마주할 수 있어요. 실패해서 슬프더라도 괜찮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더 과감하게 시도할 수 있어요. 감정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동반자예요. 인생이라는 여행을 함께하는 소중한 친구들이에요.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세요. 당신의 모든 감정이 소중하고 모든 감정이 당신을 더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이제 이 시간을 마무리할 때가 되었네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마음에 새겨주세요. 감정은 당신을 해치지 않습니다. 감정은 당신의 적이 아니라 친구입니다. 앞으로 어떤 감정이 찾아와도 이렇게 말해보세요. 안녕, 네가 온 걸 알겠어. 네가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는지 들어볼게. 너도 여기 있어도 괜찮아. 감정을 억누르고 피하려 했던 오랜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조금씩 하나씩 연습해보세요. 작은 감정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큰 감정들도 받아들여보세요. 당신이 감정과 평화롭게 공존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얼마나 자유롭고 진실한 삶이 될까요? 감정과 함께하는 삶은 때로 파도가 치는 바다와 같을 거예요. 하지만 그 파도들이 당신을 삼키지는 않을 거예요. 당신은 그 파도들과 함께 춤추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확언을 함께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감정은 나를 해치지 않는다. 나는 나의 모든 감정을 사랑하고 받아들인다. 나는 감정과 함께 성장하는 사람이다. 좋은 밤 되세요. 그리고 내일도 당신의 감정들과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